besok berkaya di mau tinggal di ganti gaun janjeng di gambi kamayan dan nunda mau game bisa cikal di karam cikal di gaun wakilin mestong ye bonne bonne giga monja isa mongoje monjenen alnado nam bonmyeong nengkelkan nun gamara time for some action. It's time for some action. 이건 아니지 action. 틈들이 시간이 없어 없어 사람들은 남겼지 발자취 근데 돈 냄새 나는 악취 봉기는 몇몇 애들은 TV에 나와서 외치지 힙합 힙합 충분하기야 근데 성분 모두 다 비슷한 랩을 뱉은 때는 벌레 벌레 벌레 고개를 끄덕거리지 못해 절레 절레 절레 절레 뒷산답시고 말이 없어 입에 물어버린 걸레 걸레 걸레 유행했는 문화인데 보면 취가 못해 날때부터 힙합 그래 너는 못해 스웨어 time for some action 열량 형짜리 영양 방점인 힙합 열려나 지가 기분 나쁘게 배가 불러 근데도 여전한 식탐 you rap trap 너 봉배 너는 meet out with 너 봉대 죽어서 썩어버린 지오래 나는 장독대 속에 묶어먹은 김치 어둠 속에서도 숨 쉬지 yeah 빛을 책만 깊이 time for some act time for some act time for some action time for some action time for some act, time for some act, time for some action. Time for some action. Time for some act, time for some act, time for some action. Time for some action. Time for some act, time for some act, time for some action. Time for some action. 그 어떤 누구든 찌릿찌릿한 비트 하나만으로도 서로 교류하는 기분 누릴 수 있음 fuck it this 나가 테슬라 flow로 비트를 내는 기법 말아와 buckle up 바롱 날 움직이는 것은 메타형의 boom 로부터 시작해 freeze 얼어붙었던 어떤 단어들을 외덤으로 폭발해 bum 별들의 전쟁 또 하나보네 rap 클론들이 넘쳐났기 때문에 역사의 반복처럼 철없는 광고 듣기 싫어 귀찮아도 never be a vango 네가 랩을 뱉다가 어느새 랩이 널 뱉어 뒤치면 그만 time for some action 네가 랩을 뱉다가 어느새 랩이 널 뱉어 뒤치면 그만 time for some right action. Action. Action. Time for some act, time for some act, time for some action. Time for some action. Time for some act, time for some act, time for some action. Time for some action. Time for some act, time for some act, time for some action. Time for some action. Time for some act, time for some act, time for some action. Time for some action. Some action. Time for some action. Time for some act. Time for some act. Time for some action. Time for some action. Action.